감사해 대감사해 웃음 모아 기원하니 산새들도 슬피 울고 풀벌레도 한 세월을 울고 울며 지던 그날 못 닥치는 스님 앞에 이 한밤 기원하니 우리 사랑 눈물 없이 영원한 사랑으로 행복하리 그려하구나